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달콤한 그 말 얼음처럼 차가워져 갈고 몰랐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도 나의 전부 짓밟고 떠나가 네가 준 사랑이라 이별도 네가 주면 난 그저 아파하면 되겠니 그때 가끔 나는 떠도는 거야 비뚤어진 세상 속에 가면 속에 가리워질 너의 차가운 시선을 위해 너의 냄새 속에 피어난 저 검은 꽃들을 봐봐 하얗게만 보여주던 거짓됐던 너의 사랑이 미친 듯 사랑한다더니 더 미친 듯 내가 싫어졌단 말을 하고 뜨겁던 너의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니 네가 준 사랑이라 이별도 네가 주면 난 그저 아파하면 되겠니 그땐 가끔 나는 떠도는 거야 비뚤어진 세상 속에 가면 속에 가리워질 나도 너를 원하지 않아 마지막에 이뤄서 내는 잘해주지 못해 미안했던 말도 너에게 변덕스럽던 마음도 변덕스럽던 사랑도 이제는 실물이 난 no more 그땐 가끔 울어도 보는 거야 더